많은 밤들을 뒤척일 텐데 괜찮다 말하기엔 괜찮지가 않은 나 그래서 오늘도 미안 근데 말야 정말 내게서 널 빼면 그게 나인 걸까 네가 없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잖아 너라는 공기도 없이 숨쉬란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사랑 네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아프지만 안녕히 사랑을 안녕하길